만수리 언덕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20일 1조 5호 연대 사이다마 현민회의 대표단, 제1번 조선청년동맹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